누군가를 소개받아도 아무 감정이 없어. 아무리 나 노력해도 느낌이 없어. 너를 너무 사랑했나 봐. 내가 가진 사랑은 너에게 모두 다 써버렸나 봐. 나에게 남은 사랑은 영이야. 너에게 주고 남은 게 영이야. 아무 의심 없이 너만 사랑했던 나니까. 너 말곤 사랑할 맘도 영이야. 남김없이 네가 가졌으니까. 내게 남아있는 사랑은 영이야. 다신 사랑 못할 것 같아. 다른 누굴 만나도 네 모습이 자꾸만 더 생각이 나서.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.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.